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윈남을 방문하신 58돌세의 저음에서 팜 비엣훙 주조 윈남 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송원들이 6일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을 참관했습니다. 대사관 송원들은 또한 이날 국가선물관을 참관했습니다.